새로운 밤 종현입니다. 허브는 머리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좋다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향기가 오래 그리고 또 넓게 퍼진다고 하죠. 대신 소홀하면 금방 죽어버리는 식물이기도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빛을 받아야 하고 통풍도 적당히 그리고 물도 적당히 주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관심, 사실 우리한테도 필요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애정 결핍을 갖고 있어서요. 외롭고 쓸쓸할 때 관심 받고 싶어서 더 엄살을 부리기도 한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활동 중이잖아요. 특히나 여러분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심 그리고 적당한 표현 부탁드립니다. 한 주의 끝에서 유독 피곤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관심 많이 기울일게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생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엄살은 그래도 되겠죠? 1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더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였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목소리가 들리죠? 후렴구에서. 제가 알기론 이 곡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곡 중에 가장 처음 대히트를 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5673님, 아이구야, 아이구야 쫑디, 피곤해서 우째요. 그래도 생방이라 좋네요. 관심 여기 100만개 드릴게요. 힘내요, 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방송이에요. 아이고, 제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Where's the Love 따라 부르다가 물을 마셨는데 이게 코로 넘어가면서 깜짝 놀랐네. 지금 그래서 코가 살짝 막혔습니다. 자, 애정결핍 어떠세요? 본인이 애정결핍에 애정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거 애정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사랑받고 싶다고 막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다들 인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모두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라는 건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혜림님, 저도 엄살 좀 부릴게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고향 집에 몇 달간 못 내려가다가 오늘에야 드디어 내려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퇴근 1시간 전에 생긴 급한 일 때문에 예매해놓은 기차표도 다 취소하고 결국엔 야근까지 했네요. 괜히 서럽고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아휴, 정말 마음 안 좋았겠네요. 그래요, 엄살 부리세요. 푸른밤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일하는 마음이 일하는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앉아서 정말 기계처럼 일 처리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아유, 예매한 표를 취소할 때 그 마음은 정말 씁쓸하거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너무 씁쓸하고 속상하고 더군다나 이게 또 고향집에 내려가는 거면 더 그랬을 텐데 푸른 밤에서 좀 위로 받으시고 시간 되실 때 빨리 또 계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번 주도 약간 코너 변동이 있었어요. 오늘은 사려 깊은 오빠 씨로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상욱 시인님이 또 오십니다. 가벼운 듯 하지만 여유 있는, 여운이 있는 상담을 해주시고 잠시 후에 함께 해보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검은 밤 하늘 구름 위에서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은 웰링턴을 떠나 뉴질랜드의 다른 곳으로 가보는 날. 미리 예매해둔 기차표를 끊고 뉴질랜드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죠. 오클랜드로 향합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구경할 것들도 천지라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멋진 명소들이 저를 반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웰링턴에서 오클랜드까지는 기차로 12시간 정도. 아무래도 반나절 이상을 기차 안에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치 구경도 이제 서서히 지겹고 부족한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네요. 잠이 솔솔 오게 해줄 달콤한 음악과 함께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 였습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그리고 이 여행하면서 한번 듣기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기차에서 듣기 참 분위기가 좋을 것 같네요. 2797님 뉴질랜드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차 여행이랑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오, 저랑 같은 걸 느끼셨네요. 그래요. 기차 타고 지금 12시간이나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유, 뉴질랜드도 기차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12시간이면 되게 긴 시간을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정도의 선로가 이렇게 다 돼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기차가 돼 있는 거겠죠.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임희진님. 아까 꿈꾸라에서 도시락 사연 보낸 고2 여학생인데요. 내일 엄마께서 봉사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도시락 싸야 돼요. 조현 오빠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내일 완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을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야, 제가 다 맞추네요. 이게 깔아야겠어. 제가 잠시 꿈꾸라 나갔었어요. 오늘 고2 학생인데 도시락에 뭐 싸갈까요? 뭐 유부초밥? 뭐 김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든든하게 여러 가지 어머니와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러 반찬, 집에서 먹는 반찬들 잘 싸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심지어 어머니는 봉사를 가셔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그 요리를 해보며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장난하듯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쨌든 그래요. 현실이 되었으니 부정하지 마시고 현실 부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맛있는 도시락 싸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먹을 때잖아요. 고2 때면. 0606님. 쫑디 좀 이따가 유희열 스케치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밤 들어야 되는데 멀티태스킹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푸른밤은 생방송이라는 거. 푸른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선택은 0606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김유영님. 쫑디 2015년 새해가 밝고 3분 후에 제 베프 커플이 깨지고 그 후에 벌써 새 커플이나 더 깨졌어요. 솔로 늘어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저까지 우울해요 하셨습니다. 이 솔로들의 마음이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유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달달해? 뭐 이러다가도 헤어졌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다 섭섭하고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 듣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은 너무 우울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149님, 쫑디, 내일, 정확히 시간상 말하면 오늘이겠네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 보게 될 시험만 몇 번째 떨어지고 재시험 중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험은 꼭 붙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쫑디,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적 있으실 거고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국가 인증인 거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이제 자격을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시험이니까 더 철저히 확실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요. 조윤정님. 전 직업이 보육교사예요. 이번 주는 가장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듣기 힘든 푸른밤이지만 내일은 주말이니 힐링받으러 왔어요. 음원도 아닌 생생한 쫑디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도 힘내라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윤정님 힘내세요. 그래요. 보육교사 님이시군요.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고요. 제 음악도 들려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평생 동안 음악을 할 테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저의 음악을 사주겠죠. 3329님,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편의점 알바생인데 오늘 진상 손님들 때문에 결국 울었어요. 속상해서. 아니,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게 내 탓이냐고. 내일은 7시간 근무인데 벌써부터 힘들고 지쳐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마음이 안 좋으셨겠네요. 기계가 또 문제면 정말 이건 답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고칠 수가 없는데, 수리공이 아니니까 더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산 도와주시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다 이런 부분이 또 내가 잘못한 것인 마냥 사과를 해야 하니까 교육 방침도 그럴 거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근무에는 그런 일 없이 그냥, 그냥 뭐 좋은 하루, 나쁜 하루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저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임지영님, 오늘 제가 트레이닝복에 쌩얼로 밖에 잠깐 나갔는데 초등학생 때 싸웠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대학 가서 더 이뻐지고 잘난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추레한 모습 보여주기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멀리 돌아갔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싸워서 마주쳤는데, 싸웠던 친구랑 마주쳤는데 심지어 내가 좀 꼴이 안 이뻐서 모른 척했다 이런 사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싸웠으면 좀더 멋있고 예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그럴 수 있죠. 그냥 이번에는 그냥 그분이 만약에 눈치 챘더라면 나중에 볼 때를 기약하여 매일매일 풀세팅하고 나가세요. 김민수님, 오늘 혼자 1인극 노래 듣다가 너무 제 모습이랑 겹쳐서 욱하는 감정에 울었어요. 짝사랑을 하면서 왜 티를 못 내. 정말 오랜만에 푸른밤 쉬러 왔으면서 울었다는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그게 왜 죄송합니까? 우는 게 뭐 대수예요? 울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운 이야기, 뭐 웃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화났던 이야기, 그런 거다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두곡 들을게요. 헌터 헤이즈의 인비저브, 그리고 박선주의 남과여. 이 곡은 송상환님 신청곡이고요. 헌터 헤이즈의 곡은 이지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철부지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은 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줄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땅 따먹기 황계투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 보세요. 맛을 표현하는 이런 글이 있잖아요. 가벼우면서도 풍부한 향,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맛.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유쾌하면서도 진중한 상담, 명료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상담. 확 안 다가오신다고요? 그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상욱 시인과 함께 할게요. 사려 깊은 오빠씨. 네, 지난주 방송 후에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사려 깊음을 인증받으신 분이죠. 저 못지않게 셀프 PR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상욱 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얼마만이요? 일주일만?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뵙게 되네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안경을 쓰고. 네, 안경 알도 없는 안경을 쓰고. 네. 패션이죠? 패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얼굴 같아요. 이제 안경이. 이거를 슈퍼를 갈 때도. 네네. 이거 꼭 쓰고 나가요. 꼭 쓰고 나가요. 네, 이거 이제는... 써야지 사람들이 또 알아볼 것 같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알아볼까봐 겁나기도 하고 못 알아볼까 겁나기도 하고 항상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경은 이제 안 쓰고 있으면은 뭔가 이게 내 얼굴에 뭔가 허전해요. 뭔가 내가 이거 벗으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될 게 안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이 가연님이 평소 다시 듣기로 즐겨 듣는 부산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 MBC 휴면 상태였던 아이디를 깨워 글을 남겨요. 하상욱 씨님 오늘도 입담 폭발 기대할게요. 아이고, 하셨습니다. 네. 아,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어떠세요? 이런 입담 폭발. 네.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문자. 뭐 오늘 꿀잼 기대할게요. 입담 폭발 기대할게요. 덜덜덜. 레전드 방송 기대할게요. 덜덜덜덜. 모바일 메신저로 주름살님이 이름이 너무 슬프네요. 네. 주름살. 예전에 제가 셀카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했더니 사진 찍는 순간에 나의 모든 진심을 담겠다 생각 말고 후보정이라는 놀라운 기능을 사용해보라라고 하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프로필 사진 보고 다들 예쁘다네요. 감사해요, 시인님 하셨습니다. 와, 제가 고민을 해결해드렸던 거네요. 좀 그때, 이런 좋은 솔루션. 그때 처음 뵀을 때잖아요. 네네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프로그램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셀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다른 사람의 셀카도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예쁜 프로필 사진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굉히 뿌듯하네요. 제가 마음이. 얼마 전에 그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는 뽀샵으로라는 광고 문구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거 있죠. 보고 뭐 그런 뭐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럼요. 현대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럼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 전통적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지난주 방송 때 잭잭이에 오늘 푸른밤 특히 재밌네라고 이렇게 올리셨던데요. 제가 그랬죠. 본인의 상담 뭐 본인이 듣기에도 너무 재밌었나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만 나오면 다 재밌어요. 본인에 대한 사랑이 정말 투철하신 분. 이분 박애주의자신 분.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실시간 상담도 받아보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샘 오크의 Made for More 듣고 오겠습니다. 샘옥의 Made for More 들으셨습니다. 와, 노래 좋네요. 노래 너무 좋네요. 사려 깊은 오빠 씨, 하상욱 씨와 함께합니다. 7350님, 문디, 옆디의 푸른밤 열심히 듣다가 DJ 바뀐 이후로는 처음 듣는데 아직도 사려 깊은 오빠 씨 코너가 있네요. 반가워라. 그때 전 파릇파릇한 대학생 시절에서 이제 돈 버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옛 생각나는 푸른밤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뭐 파릇파릇한 돈 버는 직장인이실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요. 네. 이 코너가 유일하게 계속해서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코너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영광이네요. 좋아요. 네, 좋네요. 이제 한번 사연 만나볼까요? 부산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께서 놀러 오시고 저희 엄마도 놀러 가시는 모습. 친목도 모도 하고 잘 지내시는 거니까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꿔놓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앞집 아주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일찍 오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평소에 아침 7시쯤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아빠가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나면 5분 안에 앞집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노크 소리. 똑똑.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아주머니는 8시 반까지 있다 가세요. 앞집 아저씨 아침을 차려주실 시간이 될 때까지요. 아주머니는 불면증이 있어서 아침 6시쯤엔 눈이 떠지신대요. 근데 자는 아저씨를 깨울 순 없으니 저희 아빠가 출근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떠시는 거죠. 근데 아침에만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후 5시쯤에도 늘 오세요. 사실 하루에 한 번 오는 것도 매일이면 엄청 자주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와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드라마 얘기나 사소한 얘기들을 하다 가십니다. 그나마 저는 학생이니까 학교 가면 되지만 엄마가 힘드세요. 어쨌든 남이니까 집을 잘 치워놔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게다가 엄마가 당뇨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셔서 금방 피곤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엄마한테 앞집 아줌마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줌마가 우울증이 좀 있으시대. 아들 딸은 다 분가해서 나갔고 다른 이웃들이랑은 별로 안 친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니냐. 저는 복장이 터집니다. 앞집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저희 엄마도 몸이 아프시니까요. 저희 엄마처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문득문득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 엄마가 아주머니한테 아침 7시는 너무 이르니까 9시 넘어서 오시라고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진짜 9시 좀 넘어서 오시더니 요즘은 다시 7시에 오십니다. 심지어 하루에 3번씩도 오시고요. 이렇게 이르고 잦은 이웃집에 방문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 올려봅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는 이웃 때문에 힘들어하는 K님의 사연이었네요. 이거 정말 네.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사촌이라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또 친척처럼 가깝다라는 네. 의미가 있는 네.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웃 사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정도의 교류라면 사실 정말 거의 가족 같은. 그렇죠. 친밀도를 가져야 가능한 것 같은데요. 사실 가족 간에도 너무 자주 이렇게 시간을 네. 같이 보내는 것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럴 때도 있죠. 심지어 근데 네. 그냥 그냥 동네 주민. 네, 그렇죠.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네. 이게 좀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담도 느끼셨고 체력적으로도 네. 뭐 심리적으로도 뭐 가족들 전부 그리고. 네. 어머님도 힘드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K님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님의 마음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어머님의 마음 100% 또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아닌지는 확신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 또 아이가 또 워낙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또 부모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럴 하니까.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K님께서 너무 앞집 아줌마 왜 이렇게 자꾸 와 오지 좀 말라 그러자 막 이렇게 말씀을 먼저 자꾸 하시면은 어머니께서 또 진심을 숨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아이가 자꾸 이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맞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나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진심을 서로 터놓을 수 있게. 저는 이거는 뭐 어떻게 안 오시게 해야 된다 만다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그 가족 간에 그리고 그 앞집 아주머니가 관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떤 관계이고 정말 친구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힘드신 건지에 대한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너무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어머니 편하게 진심을 말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뭐 이웃 간의 왕래 네. 같은 거. 저희 엄마가 네네네 어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왕래하시는 거 이웃간에. 네, 네. 그래서 또 저희 집은 이제 빌라를 사는데 네. 굉장히 다 이렇게 좀 왕래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 어떤 건물을 내에서 네, 맛있는 음식도 네, 김치 같은 뭐 것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저희 뭐 저희 부모님도 일을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자주는 아니라서 저는 이런 고민은 사실은 못 해보긴 했어요. 근데 네. 적당히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기도 하고 하면 저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 네. 보기에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이제 저는 사실 나이가 젊으니까 친구들 만나러 다니기도 더 편하고 아무래도 그런데 부모님 저희 보면 좀 덜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요즘에 네. 또 아무래도? 바쁘시고 그쵸. 집에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뭐 그런 이웃간에 가까운 사람과 이런 친밀도를 쌓아서 네. 그냥 수다 떠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푸실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저기 뭐야 그렇다고 와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면서 드라마 얘기나 사소한 얘기들 하다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친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친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와서 중요한 업무 얘기만 하는 거는 정말 업무하는 사람인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은 K님께는 어머님의 진심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뭐 어머니께서도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또 어떤 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8639님이 네. 아, 그만 알아요. 저희 집도 맨날 1층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하루가 멀다고 오시는데 거실에 계셔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방 안에만 있죠. 아 그래 화장실은 아. 거실을 통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네. 조금 불편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과 또 아주머니는 친한데, 그렇죠, 그렇죠. 나랑 아주머니는 안 친하니까. 그러실 수 있죠. 이게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화장실도 못 가는. 방에서 숨어 있게 되는 경우가 좀 생겨요. 어, 맞아요. 되게,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집에 오면 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친구들끼리 저기 뭐야. 뭐 배달 시켜 먹잖아요. 아, 맞다. 그 얘기 딱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거 딱 결제하는 사람만 나가고 사람들은 속닥거려요. 숨어서. 다 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왠지 친구들하고 네. 모이면 더 그렇게 돼요. 어,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네. 좀 돈도 같이 모았어도 네. 내는 사람 결정하러 가위바위보 하고. 그러니까. 괜히 뭔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나 우리 그 가족이나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이 우리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불편하긴 해요. 그런 게 또 네. 무의식 중에도 자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네. 것 같아요. 자, 임지원님. 아, 진짜 싫으네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분이 얼마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실까요? 라고 네. 하셨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그렇죠. 그래요. 네. 얼마나 그분도 좀 우울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쉽게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네. 뭐 그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정말 네. 큰 해답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어머니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좀 이렇게 금방 피로하시고 등에 뭐 바깥 활동도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힘드시니까 그렇다면은 앞집 아주머니는 어떤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밖에 나가기 힘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찾아와줘서 오히려 네네네. 그렇게 또 어떤 사람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덜 피곤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네, 물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또 서로 그런 거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약간 어려운 부분들. 상호관계. 네,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또 관계를 이어가시고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강성희님 소개 하나 해주시죠. 저는 제 친구가 그랬는데 무조건 7시에 저희 집 문을 두드려서 처음엔 당황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아침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맞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가 맞으면. 네. 저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그 맞벌이를 하시니까 집이 네. 많이 비었거든요. 네, 집이 많이 비어가지고 친구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랑 놀러 오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집이 비니까 지들끼리 놀러 오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 싫죠. 네, 그거는 좀 피곤하긴 한데. 집주인도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있는데 제가 있는데 허락 안 받고 오는 거야. 저랑 놀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놀는 공간이 필요해서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아 얘네들 빨리 좀 언제 얘네들을 내쫓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네. 있죠. 네. 이분에게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네. 그러니까 K님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집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고민도 같이 여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서로서로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림의 위로 골라봤습니다. 정말 네. 1차원적인지 1차원적이지만 그렇죠. 저는 정말 딱 제목 보고 골라요. 1차원적이지만 네.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곡이 워낙 좋고 또 그렇죠. 사연에 딱 맞는 선곡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림의 위로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 씨, 하상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상담 한번 만나볼까요? 이정님님, 2주 전에 회사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같은 동네더라고요. 어허 이런. 저는 퇴근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친해지려고 그러는지 매번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슷한 일을 또 아 제가 그렇죠 겪으셨잖아요. 그 얘기했었죠 저번 네네네네. 주에도 그냥 툭 까놓고 톡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아 저 불편하니까 다른 거 탈게요 웃으면서 제가 다음 거 네. 탈게요. 아 다음 거 탈게요. 그러면 오히려 편해진다. 차라리 네, 차라리 편해진다. 그러다가 불편하지 않게 되면 가면 친해지는 거고 친해지는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럴 수 있죠. 얘기하세요. 그 하상욱 씨님처럼. 네, 그렇죠. 우리 불편하죠? 이러면서. 네.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 밖에서는 모른 척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7163님. 미치겠어요. 블랙헤드 어떻게 없애죠? 아, 쫑디는 관리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세요? 잘 씻으면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빡빡 씻으세요. 그거 뭐 있잖아요. 붙여다 떼는 거. 그거 안 좋대요. 아, 그래요? 그 블랙헤드 있잖아요. 네. 그 떼는 코팩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냥 제가 알기로는 네.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공이 더 넓어질 수도 아, 있다고 그래요? 해서.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또 모공 관리하는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고 또 해주셔야 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묶는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관리하시려면. 근데 그게 되게 짜릿하긴 하던데. 시원하죠. 시원한 그 느낌은 뛰었을 있어요. 뛰었을 때 네. 그게 막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뭐 이렇게 나의 흔적들. 그렇죠. 네. 그냥 통쾌하게 그냥 메이크업을 하신다면 만약에 네. 화장하거나 그러시면 그냥 좋은 클렌징을 제대로 하시고 네. 그럼 좀 깔끔하게 몇 번 더 하시는 게 다 젖었다고 생각해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네, 그것들이 그 녀석들이 블랙헤드가 그 잔에 블랙헤드가 남아 있으니까 네. 뭐 손으로 짜거나 그러지 마시고 씻어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없애기 힘들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블랙헤드. 블랙헤드 이게 뭐야? 팀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락스타 같지 않아요? 블랙헤드. 너무 멋있잖아요. 별로다 별로.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멋진 이름 안 돼요. 네, 그냥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안 멋진 걸로. 1215님. 저는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면 콧물이 조금 나와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당연히 민망하죠. 민망하죠. 콧물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웃을 수 웃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빵 터질 때 코를 막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휴지를 꽂고 다니세요.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데요. 어차피 더 웃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웃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개그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냥 웃을 때 일단 입을 가리고 네. 코를 가리는 그 습관을 기르시는 게. 아, 근데 저거 진짜 민망해요. 이거 저거. 콧물 나오는 건 사실 뭐 이거 생리현상이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네. 없어요. 근데 저거 저도 몇 번 경험을 봤거든요. 침 나오거나 코 나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더 웃겨. 민망하면서. 아, 그게 그래도 괜찮은 편한 친구들끼리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빵 터지고 재밌는데 아, 저거는 윗사람. 예, 네, 윗사람이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 막은 그 막는 버릇을 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막으세요. 네. 4819 님, 남자친구 옷 스타일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길 다닐 때마다 친구들이, 사람들이 쳐다봐서 괜히 제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에 비해 저는 너무 수수하게 입고 다니느라 좀 더 튀는 것 같아 보이는가 싶고요. 개인 스타일이라 뭐라 말하기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패션은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패션은 매로도 고칠 수 없다고. 아, 매로도. 패션은 매로도 고칠 수 없다고. 아, 이거 그 미적 감각이라는 거잖아요. 미적 감각이라는 거. 그 스타일을 바꾸고 나는 너무 힘드니까. 취향이니까. 네, 그냥 한마디 하세요. 사랑해. 난 그래. 아니, 오빠. 네. 나는 오빠의 그런 모습도 사랑해. 아, 그럼요. 그냥 그래도 사랑해. 사랑해. 그렇죠. 아직은. 네. 이렇게 여운을 남겨주면 본인도 한번 다 되돌아보지 않을까. 그냥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형님. 인형님. 쫑디 시인님. 어제 취해서 들어온 언니가 술김에 제 앞머리를 엉망으로 잘라놨어요. 심하다. 결국 내일 미용실 가는 김에 머리 아예 새로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길이만 다듬을까요? 염색도 같이 할까요? 이거는요. 이 글쎄요. 지불 비용을 이제 네. 언니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대주셔야겠죠. 비용을. 아, 네. 다 대셔야 돼요. 이거. 아, 그럴까요? 이거는 자고 네. 있는데 앞머리를 자른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네. 비용을 모두 언니에게 청구하시고요. 청구하는 김에 염색까지 하십시오. 네, 비용 일단 비용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그리고 염색 한번 해보세요. 이때 저는 누가 돈을 대준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저도요, 저도. 그럼요. 이거는... 머릿결 많이 안 상하는 약으로. 아, 좋은 걸로. 비싼 약. 비싼 약으로. 하세요. 하고 네. 안 예쁘면 다시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그래요. 아, 뭐 얼마든지 하면 되죠. 9944님, 내일 자격증 시험 보는데 모르는 문제 몇 번으로 찍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같은 번호로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그게. 그래요. 모르는 번호가 없길 바랍니다. 이채원님, 네. 곧 있으면 민증 사진 찍어야 하는데 뭘 입고 찍어야 해요? 오, 이거 고민될 수 있어요, 민증 사진. 이거 엄청 고민되죠. 그리고 이거 저도 쳐봤어요, 예전에 찍을 때. 아, 정말요? 네, 찍을 때 쳐봤어요. 뭐 입고 찍으셨어요? 저는 그냥 저기 그 와이셔츠라 그러죠? 네네. 그런 것들 입고 찍었어요. 그게 제일 예쁘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복 입고 찍은 사진으로. 민증 사진을 네네. 아직도? 아, 지금 갖고 있는 민증은 아니고요. 네, 잃어버려서. 아, 처음에는 처음에 썼던 건 교복 입은 사진. 그때 그때 학생 때니까 네. 학생 때 교복 입고도 많이 찍는데 저 민증 사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찍어도 이상합니다. 저는 완전 괜찮아요. 진짜요? 네. 전 20살 넘어서까지 그 교복 입은 민증 사진 계속 썼어요. 그게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서 그걸 계속 썼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저 역시 원 얼. 아, 여기서 약간 all. 이게 뭘 입고 찍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옷 얘기가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약간 넘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뭘 입을까요? 예, 네, 뭘 입을 얼굴을 입을 뭘 입어도 완 얼이라는 거. 완성은 얼굴. 네. 내가 안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6913님. 집에 케이크가 있길래 포크로 살짝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남친 생일이라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축하해준다고 사놓은 거라고 하네요. 동생은 자고 있어서 모르는데 지금 빵집 문 닫았을 텐데 어쩌죠? 이거 어떡하죠? 이거 민망하다. 네, 포크로 살짝 먹었는데 동생이 얼마나 내일 아침에 분노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거기다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같이 넣었어. 그 케이크 파진 그만큼의 어떤 다른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끼워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뭐. 노답이니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 뭐 케이크 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2357님 19살인데 팔자 주름이 있어요. 특히 웃을 때. 아, 어쩌죠? 어떻게 하세요? 웃지 마세요. 웃어야 복이 오는데. 아니 근데 팔자 주름이 네. 되게 어떤 막 배우들 보면 너무나 매력적으로 팔자 주름이 지는 아 웃음 있잖아. 주름은 더 또 그런 게 있죠. 되게 이쁜 분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도록.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겠는데. 근데 사실 네. 이 주름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같은 게 또 묻어나는 네. 거니까. 그럼요. 지금은 19살이잖아요. 네. 제가 분명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가 가면 갈수록 상쇄됩니다. 아, 차라리 아름다움으로 변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년 20년만 참으시면 어쩔까? 15년. 꽤 많이 참아야 되지만 네. 지금 산만큼만 참으세요. 아, 19살이니까. 네. 한정민 님. 네. 제발 제 사연 좀 읽어 줘요. 오늘 생일인데 뭘 해야 후회 없는 생일이 될까요? 오, 생일 어떻게 즐겁게 보내세요? 저요? 네. 저는 사실은 생일을 그렇게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생일이 가장 뜻깊은 거는 저는 제 생일에 그냥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하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평소에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네. 오히려 제 생일은 그냥 한번 전화 해줘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은근히 되게 뿌듯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네.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네. 어머니가 날 낳아준 날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네. 그 저는 사실 미역국을 먹잖아요. 네, 이 그쵸. 의미가 사실 그 뭐 산모분들한테 미역국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먹는 건 아니었을까. 그게 좀 이렇게 네. 뭐 전에 내려와서 생일 때 먹는 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테니까 한번 엄마에게 그래요. 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사랑해요.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아버님에게도 물론 해드리면 더 좋고요. 해보십시오 전화. 9171님 친구가 아이 낳은 뒤로 자꾸만 단체 톡방에 아기 사진을 올려요. 다들 이쁘다고 글을 다는데 저만 안 달자니까 매정한 애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어쩌죠 하셨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거 저 아기 사진 올린 다음에 그거 요즘에 그거 유행하더라고요. 이쁘다고 말해. 우리 애기 이쁘다고 말해. 빨리 말해. 네, 그거 빨리 그 압박이라고. 예. 답은 정해졌어. 넌 대답만 해. 근데 이게 제 친구들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고 저도 젊지만 20대 때 그렇게 뭐 패셔너블하고 뭐 모든 그런 어떤 SNS 사진이 나는 정말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다. 네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SNS를 하는 듯한 그런 네네. 친구들도 결국에 아이가 생기면 전부 아이로 변해요. 그게 세상이 네.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아, 진짜 애 사진밖에 안 올려. 어느 순간부터 맨날 자기 옷 입은 거 올리고 어디 막 간 거 올리고 그러던 친구도 결국엔 아이 사진밖에 안 올리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에 한해서는 친구를 끊지도 않고 뭣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글이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 있구나. 끊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그분은 후시, 몰라요. 후시 끄기. 예, 네, 그분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내 거 뜨지도 않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SNS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뭐 그 네. 사람 정말 즐겁고 행복할 테니까 네. 그걸 뭐 굳이 뭐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이 달아줄 테니 굳이 달아주지도 그렇죠. 마시고.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간을 보내십시오. 네, 그럼 좋죠. 네.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른 아이의 I Wanna Be 듣고 오겠습니다. 어른아이의 I Wanna Be 들으셨습니다. 어 노래 귀엽네요. 어 귀엽고 좀 네. 따뜻하고 네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긴 사연 8719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벌써 2년 전 일이지만 제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이 있어요. 20살 새내기 시절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배들과의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날 하필이면 후배 괴롭히로 유명한 선배 앞에 제가 앉게 됐는데요. 눈치껏 마셔야 된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요리조리 술잔을 잘 피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세상 좋아졌네. 요즘 새내기들은 선배들보다 술을 안 마셔. 순간 움찔해서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주는 대로 술을 계속 들이켰습니다. 선배는 저를 타겟으로 삼은 건지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저한테만 계속 술을 권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마무시하게 취해버렸죠. 그렇게 취한 적이 없어서 그때까지는 제 술 버릇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다 알게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요. 제가 그 선배 주머니에 안주들을 하나씩 집어넣었더니 그 선배 이름을 말하면서 정해라! 이거 집에 가서 맛있게 쳐 먹어 이러고 그 선배한테 술 부었대요. 그날 이후 그 선배 얼굴은 영영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후로 저도 제가 무서워서 술자리가 생기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게 됐는데요. 요즘 썸 타고 있는 친한 오빠가 자꾸 술 한잔 하자고 하네요. 밥만 먹기로 해도 사실 2차로 술을 마시러 갈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오빠라서 피하거나 거절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술버릇이라는 거 안 고쳐지는 거라던데 자칫 사랑까지 잃게 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술버릇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네. 결국에는 기승전 사랑. 결국은 사랑 고민이네요. 그렇네요. 네. 술, 이 술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시인님은 있으세요? 술 저요? 아, 저는 참고로 제가 술을 끊는 이유가 술 버릇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버릇이 있기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첫 제 술 버릇을 알았던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환영했날. 환영했날. 여러분 신입생 환영했날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환영입니다. 그럼 뭘 하는 거죠? 환영. 그냥 너네들 다 죽어라 이거예요. 일단 네. 먹어라. 네, 그리고 너네들의 어떤 모든 모습 우리가 다 확인해야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뭐 그런 자리가 되는데. 장기까지 확인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 뭐 다 토해내려는 식. 모든 아주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개워내려고. 네. 다들. 네. 그날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 어떤 실내 어떤 그 온돌방이 아닌데 네. 기어다니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뭐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그때 베이지색 그때 면바지가 한참 유행이던 시절이어서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부터 아래까지가 그냥 새까만 거예요. 손바닥과 함께. 투톤. 네, 손바닥과 함께.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문댔는지 네, 얼굴도 새까맣고. 그렇게 간지러워서 긁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개상욱이었는데 그때부터? 왜냐면 기어다니니까. 네네. 그래서 네발 달린 동물처럼 그렇게 정말 기었었는데 그리고 또 저 여자친구를 몰래 사귀고 있었는데 네. 그 아주 좋은 곳으로 그 견학을 갔었어요. 견학이라 뭐라 그러죠? 그 답사를 갔었어요. 그 과목 특성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경치에서 술을 마시니까 취한 거예요. 비밀리에 사귀고 있다는 거를 깜빡하고 여자친구의 이름을 고성을 지르면서 내 앞으로 당장 데려와 이러면서 예, 그때 모든 제 그 연애 비밀이 들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뭐 저기 뭐 그런 팀장님들한테 실수하고 뭐 뻔한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예. 좀 고치게 되신 거군요. 그냥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이러다가는 술 먹고 트위터를 한번 하겠구나. 안 돼. SNS no. 그러니까. 지적임을 한번 하겠구나. 지적임을 한번 찍찍거리겠구나 내가. 내가 한번 찍찍찍찍 하겠구나.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사실은. 술 먹고 SNS.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꼭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위험해요. 근데 그게 매력적인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나의 어떤 평소에 어떤 나의 어떤 술 버릇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안 되겠다. 찍찍거리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술을 그냥 끊어버렸는데 어떠세요, 조현 씨는? 저는 사실 술을 잘 못 마시고 일단 네. 마셔도 거의 뭐 집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고요. 잘 들어가세요? 취하면 집에 가야 돼요, 일단. 잘 도착을 하세요? 네, 집에 가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취하면 나 집에 가야 돼. 나 집에 갈게. 그래서 네. 일어나려고 해서 좀 사람들이 야 이제 시작인데 어디 가 이러면서 좀 빨리 가려고 하니까 집에 네, 좀 빨리 가려고 하네. 몸이 힘드니까. 네네네. 근데 취하지 않으면 네. 거의 정말. 취하지 않고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기 시작하면 해가 뜰 때까지 다른 사람 못 가게 잡죠. 반대로? 네. 그게 술버릇인데 사람 잡는 거? 제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안 취하면. 내가 취하면 집에 가려고 그러고 안 취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 있으려고 그러고. 근데 주량이라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자꾸 변해요 이게 주량이. 네. 어떤 날은 소주 한 병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간이 정말. 그러니까 간 컨디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사연 하나씩 볼까요? 0589님. 전 술만 마시면 안주인 찌개에 물을 부어버려요. 술을? 네. 술을 부어버려요.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크크크 이러셨네요. 이런 여러 가지 술 버릇이 네. 오네요. 그럼 안주를 본인이 하나 또 사서 해야죠. 그래야죠. 네, 본인이 찌개 하나 다시 시켜야지 뭐. 김다혜님, 저는 술 버릇이 뽀뽀하고 허그예요. 프리 뽀뽀와 프리 허그. 그래서 별명이 마더 테레사였어요. 사랑을 준다고. 그래도 주변 분들이 네. 이걸 귀엽게 좀 받아주셨나 봐요. 별명도 네. 생기고. 다혜님과 술자리를 한번 갖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제가 짓이에요? 외로움을 함께. 뭐한 짓이에요 지금? 방송에서 지금 뭐한 짓이에요? 제가 너무 이게 갑자기 심야 방송에서 사심이 나왔나요? 사심 너무 네. 티났어. 네, 그런가요? 안 돼요. 차은정님. 술버릇을 먼저 말하고 술 마셔요. 글쓴님을 썸남이 좋아하면 당연히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적당히 마시게 할 거예요. 행쇼하세요 부들부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사연으로 돌아오면 술을 못 마신다고 어긋나는 관계는 없어요. 맞아요. 네, 마음이 안 맞으면 어긋나는 거지 술을 안 마시면 어긋나는 관계는 사실 없거든요. 마지막에 자칫 사랑까지 잃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사랑을 술 때문에 잃는 경우는 오히려 술을 마시면 잃게 되죠. 그렇죠. 실수해서 술 마시고 막 네. 늦게 들어가고 예. 막 연락 끊기고 네, 그럼요. 싸우고 네, 그래서 그럼요. 헤어지게 되는 네. 거지.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지. 뭐 술을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야, 너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헤어져. 헤어져. 너 술 안 마셔? 그런 네. 애인 줄 몰랐어. 너 소주 나발 불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정말 너에게 실망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정말 나는 술고래를 만날 거야. 이런 분은 없거든요. 네. 찾기 힘들죠. 네, 이런 분 없으니까. 피디님이 사실은... 자기는 꼭 그런 분이 좋다며. 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좋으신가 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뭐 풀이어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막 기어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술은 맞맞는 사람들끼리 먹으면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술로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전에 그냥 술 외에 다른 걸로 뭐 밥도 먹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뭐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좀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져가면 어떨까 싶어요. 뭐 술 먹으면 친해진다는데 예, 술 먹으면 또 잘못 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술 외에 마음을 좀 같이 마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술 예. 자리는 같이 하고 좀 많이 안 마시면 되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네네. 3974님 전 술 마시면 가지마 나 떠날 거지 나 버릴 거지 나 다 알아 하면서 옆 사람 화장실도 못 가게 한대요. 아, 그러니까는 사귀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나 술자 여기 나 요 주점에 나 버리고 너 갈 거지. 막 이러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이거는 그거네요. 너 나 계산하게 할 거지. 계산할까 봐. 우리 펀치페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내고 가.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지. 친구가 한번 이렇게 말해 보면 좋겠네요. 계산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어우 술이 다 깨네. 야, 2차 갈까? 이렇게 굿바이 이러면서 오늘 잘 마셨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뭐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 네.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술을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뭐 사랑까지 이룰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 간의 관계는 마음은 꼭 술이 완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완성이나 결정 뭐 필요 충분 조건이 술은 아닌 거니까 거기에 술버릇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까지 잃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만약에 정말 든다면 술을 안 마시면 사람 관계를 어떤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술을 마셔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 볼까라는 고민보다는 좀 고민을 바꿔서 맞아요. 술을 안 마시면서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발전적인 부분으로. 네네. 자, 이분에게도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이것도 약간 제가 가사를 보고서 골랐는데 네네. 베이지의 술을 못해요 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가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 그 아까 그 선배님과의 사연과 네.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만 마실게요. 저는 술을 못해요. 계속 마시게 되면 분위기를 망쳐요. 좋다. 좋다. 분위기를 망쳐요. 여기 좋다. 이 말 딱 네. 듣는 순간 술 더 안 네.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요. 이 곡 들으시면서 좀 각 지금 느끼고 계신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거 좀 털어내시길 네. 바랍니다. 자, 시인님.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노래는 베이지의 술을 못해요. 들으면서 하상욱 시인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는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염없이 떠들어대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잠 못 들고 뒤척이다가 갑자기 대학생 때 일이 떠올랐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조차 모르던 사실을 근거로 쑥덕거리고 또 쳐다보던 그 시선들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나를 깎아내리고 그것이 사실인 양 이것저것 퍼다 나른다. 다수 앞에선 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즐거웠던 시절, 동시에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힘들어했던 시절. 좋은 기억도 필요 없으니 그냥 통째로 그때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몇 년 동안은 생각도 안 나던 일들인데 아직도 그 일이 상처로 남아있는 걸까?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잊혀질 기억이겠지만 앞으로 몇 년은 더 나를 따라다니겠지.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은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시로 그린의 Forget You였습니다. 이 곡 좋죠? 신나는 곡입니다. 자, 새 글. 최혜진님이 제 얘기인가 착각할 정도의 글이네요. 남들은 나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에 반성하게 되기도 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남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모습을 나에게 너무 강요할 때도 있고, 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면 이건 나의 모습인데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었던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다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나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연예인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많이 보여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알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가 나를 안다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저 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나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게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연 들으시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힘냅시다. 세상은 또 혼자 사는 게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0684님, 저희 강릉에서 놀다가 영덕 넘어가는 길이에요. 숙소가 영덕이라 아직 고속도로랍니다. 창원에서 2박 3일로 졸업 전에 동기들끼리 여행 왔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즐기는 불금 하셨습니다. 오, 동기들과 여행 가셨군요. 그래요. 조심히 가시고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혹시나 피곤하시고 그러면은 교대로 운전하시고요.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이동하고 하는 거다 보면 신이 나서 막 차 안에서 크게 떠들고 막 그러다 보면 운전이 갑자기 신경을 못 쓰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조심 하시고 다 함께 가신 거니까 재밌게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0828님, 엄마가 사회복지사인데요. 이따 9시에 또 다른 자격증 시험 보신다고 지금까지도 열공하고 계시네요. 엄마 공부하시는데 푸른밤 틀어드렸더니 좋아하세요. 조곤조곤하니 편해진다면서 엄마 시험 잘 볼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이런 사연 보고 또 이야기 들으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훨씬 어린 나는 20대인 나는 모두가 청춘이라고 말하는 나는 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저런 발전에 뭔가 뭐 기회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와 진짜 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걸 또 기반으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님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연 보내주신 자식 따님이시겠죠? 따님도 아드님이나 어쨌거나 그 모습 보시면서 자극받으셔서 본인도 뭔가를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15님 차 끊겨서 택시 탔는데 아까 쫑디 말 듣고 저도 택시 기사님한테 영업했어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크,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푸른밤이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택시 탈 때마다 영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12시쯤에 뭐 들으세요? FM4U가 참 좋던데 음악이 막 이러면서 3567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디오 오랜만이네요. 어린이집 졸업하는 8살 딸 졸업앨범 만드는 중입니다. 늦은 밤 집중해서 무언가 하는 게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음악도 좋고 DJ 목소리도 참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현이고요. 오랜만에 또 라디오 들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푸른밤 사실 선곡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좀 더 기가 막힌 선곡도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그 아까 신청곡 왔었던 노래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이 곡 그리고 최고은의 My Side 이 곡은 남지혜님 신청곡입니다. 아까 시카고 노래는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신다던 0336님 신청곡이었죠. 두 곡 듣고 올게요.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그리고 최고은의 My Side 두 곡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여행 스케치의 집밥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아마 집밥 형은 내 밥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오늘 방백 이별 노래 정호승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나는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어떤 일이 끝나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감을 합니다. 그때 보통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꼭 그렇다더라고요. 후회할 줄 알면서도 상황이 끝나가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후회할 만한 일들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회를 하기 시작한 후에 갑자기 일이 또 안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원위치가 되곤 하죠.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매번 시험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연애든 공부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설계이든 인간관계든 한 번씩은요. 갑자기 상황이 곧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 정준영의 이별 10분 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